사랑은 게 죄였나 봐. 떠날까 봐 널 가뒀으니 내게만 보여줬던 네 모습을 혼자 숨겨두고 싶었어. 달콤한 독이 되어 퍼져버린 너에 대한 내 미련들이 가려린 내 사랑을 헤쳐갔어. 내게서 널 뺏어간 거야. 이젠 보낼게 널 놓아줄게.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너라면 못난 내 사랑도 못된 미련도 난 혼자 남아 지워갈게. No. 자칫 넌 향기 없는 꽃이 되어 너를 다치게 했었나봐. 이제 보낼게 널 놓아줄게.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너라면 못난 내 사랑도 못된 미련도 난 혼자 남아 지워갈게. 행복해도 돼 꼭 그래야 해.